여러분의 오후를 상큼하게 깨워드립니다. 정호의 레모네이드 시간입니다. 혹시 선한 싸움 해보신 분들 계신가요? 아직 안 해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제게 있어서 선한 싸움은 친구들을 전도하려고 복음을 전하는데 친구들이 계속해서 그래서 뭐 더 얘기해봐, 내가 하나님을 믿게 만들어봐 라고 얘기할 때 마음이 많이 힘들고 어려웠던 적이 있어요. 내가 왜 도대체 이런 애한테 하나님의 이야기를 해야 하는 걸까 라는 생각이 얘기하는 내내 들어서 그만둘까 했던 적도 있었고요. 그래도 그 친구들이 하나님을 믿던 안 믿던 어찌됐건 저는 복음을 전해야 했기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제 주장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지 궁금하시죠? 그랬던 제 친구들이 그 당시에는 안 믿고 저를 따라 교회만 나왔었는데 시간이 5년쯤 흘렀을까요? 연락을 안 하고 지내던 친구한테서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세진아, 그때 내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줘서 고마워. 그때 가졌던 그 의문으로 계속해서 교회를 다니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체험하게 됐어. 라고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아,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예전에 뿌렸던 씨앗이 이렇게 열매를 맺네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러분도 주변에 있는 분들을 전도하기 위해 이렇게 힘든 또 너무나도 지치는 선한 싸움을 하고 계시진 않으세요?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열매 맺히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정우의 레모네이드의 첫 곡입니다. The Best of Hit Praise 30 앨범 중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Oh, 안녕하세요. 5월 3일 수요일 정오의 레모네이드 권세진입니다. 벌써 수요일이라는 게 안 믿길 정도로 시간이 정말 빨리 가네요. 수요일은 항상 한 주에 반 정도 온 느낌이고 또 열심히 살아온 우리 자신에게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 또 가족들에게 감사한 마음도 드는 것 같아요. 정오의 레모네이드 매주 수요일 시간은요, 서로가 서로에게 힘을 주고 위로와 격려하는 시간으로 꾸며지고 있어요. 지금 바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용료 부과되는 문자 서비스. 받는 사람 란에 샵 1069 또는 우물정 1069를 넣으시고 내용을 적어서 보내시면 됩니다. 카카오톡은 FEBC 극동방송과 플러스 친구 맺으시면 무료로 참여 가능하시고요. 오늘 꼭 위로해주고 싶은 분, 힘내라고 하고 또 격려해주고 싶은 분 또는 지쳐있는 자기 자신에게도 괜찮고요. 하고 싶은 말을 문자와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시면 함께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제가 힘들 때 누군가 이런 성경 말씀을 들려주더라고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힘들 때마다 생각하는데요. 정말 마음의 위안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이 성경 구절 이 시간 계속 읊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매월 첫째 주 수요일은 ARS 데이예요. 방송 선교에 동참하고 싶은 분들은 060-600-1004번으로 연락 주시면 5,000원의 선교 헌금 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60-600-1004번입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저희 커피나 음료 마시잖아요. 한 5,000원 정도 드는데 한 달에 한 번 커피나 음료 대신 방송 선교를 위해 전화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더 기뻐보지 않으실까요? 여러분의 ARS에 참여도 기다릴게요. 오늘 정오의 레모네이드 시간을 통해서 그동안 얘기하지 못했던 것들도 나누시고요. 또 찬양을 통해서 위로와 힘도 얻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오의 레모네이드와 함께 정오 시간을 활기차게 상큼하게 달달하게. 사연 참여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드리는 선물입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극동방송 지하 1층에 위치한 수제파이 전문점 조스테이블에서 레모네이드 한 잔과 수제파이 한 조각, 사단법인 와플에서 맛있는 큐티 문화 예술 매거진 와플터치 큐티집, 화장품으로 전세계에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코나드에서 아이로제 프로브 화이트닝 4종 세트를, 비전을 품고 기도하며 공부하는 커피랑 도서관에서 도서관 이용권을, 예배하는 기업 온만푸드에서 킹즈 치아바타 핫도그를, 나만의 사진과 메시지로 만드는 단 하나의 선물 감성 드림에서 머그컵을, 하나님의 지혜로 아기의 눈을 보호하는 누누스 수유등에서 누누스 폴라 수유등을, 커피로 하나님 꿈을 이루는 바리스타 학원 커피 MBA 아카데미에서 드림커피 학교 과정 수강권을, 도서출판 토지에서 성경 속 도시와 지명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더 바이블맵, 나침반 출판사에서 30일 작정 10대 자녀를 위한 무릎기도문과 10대 무릎기도문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아서 극동방송과 사단법인 복음의 전함이 함께 준비한 가족사랑 이벤트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을 영어로 패밀리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패밀리라는 단어 알파벳 하나하나마다 정말 멋진 의미가 숨겨져 있다고 합니다. 알고 싶으시죠? 그러면 지금 바로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거나요. 극동방송 카카오톡 대화창 들어오셔서 극동방송 이벤트 클릭하시면 복음 이미지 가족이라는 메뉴가 뜹니다. 이걸 터치하시면 영어 단어 패밀리에 담긴 기가 막힌 뜻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휴대폰 문자 샵 1069번이나 카카오톡 메뉴에서 복음과 가족사랑의 의미가 함께 담긴 예쁜 이미지 보내드리니까요. 꼭 오셔서 확인해 보시고 사랑하는 가족들과도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두 곡 듣고 올게요. 좋은 이웃의 인내하신 구세주여. 김정택과 SBS 오케스트라의 주를 악무하는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106.9MHz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정오의 레모네이드 수요일 시간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시간은 12시 30분입니다. 매주 수요일은 서로가 서로에게 비타민이 돼주는 시간으로 힘내라 친구야, 누구야 요즘 많이 힘들지, 기도하고 있어 등등 다양한 표현으로 서로에게 메시지를 전해주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오늘도 문자와 카카오톡 서비스 열려있고요. 문자는 샵 1069로 내용과 함께 보내주시면 됩니다. 단문 50원, 100원 장문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카카오톡은 무료로 사연 참여하실 수 있어요. 7418번님, 할렐루야, 화창하고 좋은 날씨에 부모님 모시고 춘천으로 여행 가고 있어요. 건강하실 때 많이 모시고 다니려고 해요. 춘천으로 가는 열차 안에서 찬양 들으니 또 다른 은혜입니다. 극동방송 늘 감사합니다. 아들이 오늘 생일이라 아들과 온 가족이 ARS 데이 참여했어요. 아들 생일 축하한다고 전해주세요. 오늘 부대 복귀까지 해야 하니 마음은 좀 짠하네요 하셨어요. 아드님 생일 맞아서 정말 좋은 일 하셨네요. 아드님 생일 진심으로 축하해요. 복귀에서도 하나님이 언제나 안전하게 또 건강하게 지켜주시길 기도할게요. 2012번님,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디모데후서 4장 1, 2절 말씀. 권세진 PD님 오프닝 멘트 위에 말씀 떠오르네 하셨어요. 아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1651번님, 친구들아 회사 다니면서 많이 지치고 힘들지? 언제나 내가 기도하며 너희를 응원할게. 화이팅! 6528번님, 극동방송은 나의 패밀리예요. 하트 하셨고요. 7529번님, 믿음 안에서 잘 헤쳐나가요. 남편과 연주, 희주, 효주, 주님 안에서 화이팅! 사랑해! 하셨어요. 샬롬님, 남들은 다 쉬는 휴일에도 쉬지도 못하고 출근해서 일하고 있는 딸 정미야, 힘내라. 일할 수 있다는 직장이 있는 것에 감사하며 화이팅 하셨습니다.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성경 구절이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주신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지금 문자와 카카오톡으로 주님께 고백하시면 그 마음을 주님께서 보시고 평안과 위로를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영화로운 부활 승리하는 일 마키나 찬양단의 하나님의 나팔소리 주기도문 그리고 박종호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들으셨어요. 정호의 레모네이드 수요일 시간은 여러분이 서로에게 힘이 되는 응원, 위로, 격려의 메시지 받고 있죠. 무릎으로 사는 자님, 새로운 사역지로 옮기고 이사도 하고 바쁜 시간 속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목사님 힘내시라고 도토리묵 만들었습니다 하셨어요. 와, 목사님 진짜 좋아하시겠네요. 여러분이 서로를 생각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 시간 귀하게 보신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복음 전하는 방송사역에 함께 하실 수 있는 날이에요. ARS 060-600-1004번 열려 있습니다. 전화 주시면 복음을 전파하시는 사역에 단돈 5,000원으로 동참하실 수 있는 거 아시죠? 전화 많이 해주세요. 싱어즈의 달고 오묘한 그 말씀 들으셨어요. 이제 정오의 레모네이드 마치기 전에 여러분의 사연을 조금 더 나눠볼게요. 김혜연입니다님, 멈춰있는 차 안에서 문자 보냅니다. 그래도 감사하면서 찬양 들으며 운전합니다 하셨어요. 차 안에서도 문자 주시다니 감사해요. 안전 운전하세요. 5310번님, 극동방송에서 나오는 말씀 듣고 찬양 부르니 심심하지 않네요. 모처럼 와이프랑 함께요 하셨는데요. 부인과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말씀과 찬양으로 위로 듬뿍 받으세요. 6760번님, 어버이날 앞두고 내게 위로하고 싶어요. 두 자녀 천국 먼저 보내 마음이 쓸쓸. 남겨두고 간 손자 위에 전파 선교하고 있어요. 외손자 재윤 20세, 친손자 박현우 7세 기도해요 하셨어요. 외롭고 쓸쓸하시겠어요. 이 순간 6760번님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평안과 위로를 주시길 바랍니다. 힘내세요. 4271번님, 샬롬 신인하자매 친정 변명옥 권사 신덕범 장로 남동생 신예찬 가족들 힘내요 하셨습니다. 8082번님, 이 시간 개편되고 처음 참여합니다. 너무 조용하고 아름다운 목소리 피디님 은혜받고 있어요. 지금 후원 한 통화 참여했습니다. 그동안 몸이 좋지 않아서 듣기만 하느라 참여는 못했는데요. 아, 그리고 오늘 미국 동서 생일 축하 메시지 보냅니다. 동서 정말 사랑하고 생일 축하한다고요 하셨어요. ARS에 동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도 몸이 많이 불편하신 거죠? 8082번님 불편한 부분을 주님께서 싹 치유해주시길 기도합니다. 동서분도 생일 축하드리고요. 오늘 찬송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 주시는 위로가 임했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곡으로 마이클 스미스의 You Are Holy 들으시면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여러분의 레몬PD 권세진이었습니다. 내일 만나요.